조선에서 식용가치, 약용가치가 높은 푸른 인삼을 새로 육종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. 새로 육종해낸 푸른 인삼은 종전에 재배하던 품종보다 소출이 한배반 이상 증수되는 다수화 품종입니다. 이 작물은 단백질이 많은 영양남새로서 남새 작물들에 비해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식생활에 이용하면 허약한 사람인 경우 인삼을 먹었을 때와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.